오라비 엽서에 실령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.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.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.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쏟아 내려가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.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